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몽골 수상으로 임명된 자르갈 털긴 에르데네바트에게 9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